조선에서 새학년도 준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.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데 맞게 교육위원회에서는 132여 종의 교수지원 담회체 편집물 자료를 만들어 전국의 학교들에서 교원들이 국가망을 통해서 교수 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. 각지의 소학교들에서는 새로 늘어난 과목들의 교수를 보장하면서도 전반적 과목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으며 초급, 고급 중학교들에서는 리론 교육과 실천 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학생들에게 쓸모있는 지식을 배워줄 수 있게 교수안을 작성하고 실험 실습용 기자재와 직관물 등을 원만히 갖춰놓고 있습니다. 새 학년도 전후로 교과서와 참고서, 교복과 학용품 등을 전국의 학생들에게 원만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. 한편 평양시를 비롯해서 각 도, 시, 구역, 군의 당 정권기관들과 공장, 기업소, 협동농장들에서 학교들의 현대적인 교육설비들과 비품들을 마련해주는 등 새 학년도 준비 사업을 힘껏 도와주고 있습니다.